로제트 공주. 옛날 옛날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잘생긴 두 아들과 어린 딸이 있었죠. 어린 공주의 아름다운 금발머리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주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공주의 세례식이 열렸죠. 왕과 왕비는 온 나라에 있는 요정들을 초대했고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근사한 연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볼게요. 이 나라 풍속을 잊진 않았겠지? 가기 전에 우리 공주가 어떻게 클지 말해다오. 왕비님, 로제트 공주님이 두 오빠에게 불운을 가져다 줄까 걱정된답니다. 두 오빠가 로제트 공주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좋은 말씀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유감이에요. 왕과 왕비는 무척이나 슬펐습니다. 왕은 며칠 동안 장관들과 나라의 모든 현자들을 불러서 의논했지만 누구도 방법을 말해주지는 못했죠. 왕비는 로제트의 요람 옆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왕비, 우리에게 단 하나의 희망이 있긴 하오. 왕은 성 근처에 있는 울창한 숲에 대해 왕비에게 말해줬고 그곳에 살고 있다는 늙은 은둔자 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도 찾아와 은둔자에게 고민을 얘기했죠. 그럼 우리도 그분을 찾아가 봐요. 요정들이 말해준 불운을 막을 방법을 그분이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왕과 왕비는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왕의 병사들이 그 뒤를 따랐죠. 그런데 숲에 도착했을 때 계속 말을 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숲이 너무나 울창해서 말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죠. 왕과 왕비 그리고 병사들은 은둔자가 살고 있는 나무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은둔자는 한눈에 왕과 왕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왕과 왕비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왕비는 요정들에게 들은 로제트 공주의 운명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죠. 은둔자는 로제트 공주를 탑 꼭대기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왕비는 고마운 마음에 준비한 선물을 은둔자에게 주고 서둘러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왕과 왕비는 즉시 공주를 탑 꼭대기에 가뒀고 두 아들을 데리고 매일 공주를 보러 갔습니다. 공주가 심심하지 않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갔죠. 큰 오빠인 첫째 왕자와 둘째 오빠인 작은 왕자는 여동생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왕과 왕비가 큰 병에 걸렸고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과 왕비를 애도하기 위해 온 나라에 있는 종이 울렸죠. 모두가 슬픔에 빠졌지만 로제트 공주가 특히 더 슬퍼했습니다. 이제 왕자님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나라의 공작과 장관들이 첫째 왕자를 왕위에 앉게 했고 다이아몬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왕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로제트를 탑에서 꺼내주는 게 좋겠어요. 너무 심심하고 지루할 거예요. 오빠들 왔어요? 제발 날 여기서 꺼내주세요. 너무 지루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이 답답한 탑에서 얼른 나가자, 로제트. 곧 형님께서 네 신랑감을 찾아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주실 거야. 로제트 공주는 맛있는 과일과 예쁜 꽃들, 녹색 잔디와 물이 나오는 분수대가 있는 정원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니? 저건 뭐예요? 저건 공작새란다. 정말 아름다운 동물이다. 난 공작새의 왕이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어요. 로제트, 대체 공작새의 왕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야? 어디서든 찾아주세요. 난 다른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왕과 왕자는 어떻게 공작새의 왕을 찾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능한 화가에게 로제트 공주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죠. 네가 오직 공작새의 왕과 결혼할 생각이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마. 대신 그동안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어야 한다.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을게요. 왕과 왕자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왕과 왕자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먼 곳까지 달렸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공작새의 왕을 아세요? 그런데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길에 도달했고 길 옆에 있는 나무마다 공작새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작새의 울음소리는 먼 곳에서도 들렸죠.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한 도시가 나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공작새의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곧 왕과 왕자는 그 나라의 왕을 만났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황금 마차를 타고 있었고 12마리 공작새가 마차를 끌고 있었습니다. 왕과 왕자는 마침내 공작새의 왕을 만나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대들은 누구요? 폐하, 제 형님도 다른 나라의 왕입니다. 저는 왕자고요. 그리고 이건 제 여동생 로제트 공주의 초상화입니다. 폐하께 제 여동생과 결혼해달라고 청하기 위해 멀리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공주의 마음씨도 그 아름다운 머릿결만큼 곱소? 그보다 100배는 더 착하고 곱답니다. 좋소. 내가 로제트 공주와 결혼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 공주를 기쁘게 해주겠소. 공주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 거요. 그리고 진심으로 공주를 사랑할 겁니다. 단, 공주의 마음씨가 그녀의 머릿결처럼 곱고 아름답지 않다면 내가 두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거요. 물론입니다. 폐하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알았소. 두 사람을 내빈실로 안내하겠소. 공주가 올 때까지 두 사람은 거기서 지내도록 하시오. 곧 로제트 공주에게 두 오빠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공작새의 왕을 찾았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공주는 재빨리 짐을 싸서 공작새의 왕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왕과 결혼할 계획이었죠. 오빠들이 공작새의 왕을 찾았고 그가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대요. 로제트 공주는 이 나라를 떠나며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나라를 돌봐주세요. 오빠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 로제트 공주는 나이 든 하녀와 하녀의 딸, 그리고 작은 녹색 강아지 프리스크만 데리고 떠났습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죠. 그런데 로제트 공주와 프리스크가 잠에 들자 사악한 하녀가 뱃사공에게 말했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지 않아요? 그야 물론 벌고 싶지요. 그럼 나를 도와 공주를 바다에 빠뜨린다면 내가 금화 100냥을 줄게요. 공주가 죽으면 저 예쁜 옷을 내 딸한테 입혀서 공작새의 왕에게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내 딸을 공작새의 왕과 결혼시키는 거지요. 금화 100냥의 눈이 먼 뱃사공은 사악한 유모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사악한 유모와 뱃사공, 그리고 유모의 딸은 깃털 침대 위에 누워있는 공주를 들어서 강아지 프리스크와 함께 바다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공주의 침대 속은 귀하디귀한 불사조 깃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분에 공주의 침대는 물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녔죠. 공주의 침대는 마치 배처럼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깬 프리스크가 짖기 시작했죠. 프리스크가 짖는 소리에 로제트 공주와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모두 깨어났고 물고기들이 공주의 침대 옆으로 몰려들어서 침대를 머리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가 날 속이다니! 사악한 유모와 뱃사공은 이미 저 멀리 떠난 뒤였습니다. 빨리 배를 저어서 우리를 무태 데려다 줘요. 공작새의 왕이 살고 있는 나라로요. 사악한 유모의 딸은 공주의 예쁜 드레스로 갈아입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주의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공작새의 왕이 살고 있는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유모의 딸이 배에서 내렸을 때 공작새의 왕이 보낸 공작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죠. 당장 먹을 걸 가져와! 안 그러면 너희 머리를 다 베어버릴 거야. 공주님 머리가 금발도 아닌데다가 못되고 쌀쌀맞기까지 해. 불쌍한 폐하께서는 왜 이런 신부감을 구한 거지? 우리 폐하는 절대 이런 사람과 결혼하시면 안 돼. 공작새들은 유모의 딸을 마차에 태우고 천천히 행진했습니다. 유모의 딸은 진짜 공주처럼 보이기 위해 마차를 화려하게 꾸몄죠. 그런데 가면서 심술궂게 공작새들을 때리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제트와 프리스크는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아 공작새의 왕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친절한 물고기들아.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얘기할 거야. 서두르자, 프리스크. 네가 앞장서. 유모의 딸을 태운 마차가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공작새의 왕과 오빠들이 공주를 기다리고 있었죠. 가짜 공주는 마차에서 내리더니 앞에 있던 공작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리 썩 비켜!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이 왕과 왕자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를 속이려 들다니. 두 사람이 말한 공주는 금발머리도 아니고 게다가 마음씨가 곱지도 않잖소. 내가 저렇게 사악한 여자에게 정혼할 것 같소. 저 사람은 우리 동생이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니. 당장 이 사람들과 저 여자를 탑에 가두고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대하라. 잠깐만요! 그때 로제트 공주가 프리스크와 함께 공작새의 왕과 오빠들 앞에 나타나서 왕 앞에 무릎을 꿇었죠. 공작새의 왕이시여. 제가 진짜 로제트 공주랍니다. 저기 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제 유모의 딸이에요. 공작새의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로제트는 모든 자초지종을 왕에게 설명했죠. 저기 있는 유모와 유모의 딸을 잡아서 밧줄로 묶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 말을 들은 보초병들은 즉시 사악한 유모와 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제트 공주가 공작새의 왕에게 부탁했죠. 공작새의 왕이시여. 제발 저 둘을 살려주세요. 모두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왕께서 용서해주신다면 분명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공작새의 왕은 로제트의 관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사악한 유모와 그 딸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살려달라고 부탁했죠.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머릿결만큼 곱고 예쁜 마음씨를 가졌군요. 정말 감동받았어. 공작새의 왕은 사악한 유모와 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악한 유모는 공주의 옷과 보석을 모두 돌려주었어요. 물론 금화도 돌려주었죠. 공작새의 왕은 로제트의 오빠인 왕과 왕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곧 공작새의 왕과 로제트 공주는 결혼했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프리스크도 행복하게 살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편안한 궁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